조선민주주의민과국의 현실과 최근 조선반도 정세 이런 주제로 베르 아레키파주 몰렌도시에서 9일 특별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. 강연회에는 아레키파주 몰렌도시 시장과 베르 근로자 총연맹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총서기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